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 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 네, 지금부터 서드렉 12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코인방송 2탄. 네. 아유, 이제 기술적 문제가 항상 터지고 있어서 매우 힘듭니다. 아, 힘듦.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네. 컴퓨터가 똥컴이라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노트북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또 뭐, 인코딩 작업에 CPU 사용률이 높다고 계속 워닝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라는 네. 얘기죠. 이미 네 지금 저희 트위치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또 버벅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끊기고 있습니다. 아, 끊기고 있어요? 뭔가 딱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지 않니? 뭐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내 머리가 왼쪽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나타나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돌아가길래 이렇게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거 생활 PC방은 좀 접어야겠어요. 아니 사줘요 PC를 하나. 뭐라고요? 사주면 되죠. Take my money. 하나 사주십시오 약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또 요즘 돈이 없어서. 오, 뭐 하느라고 돈을 다 썼어요?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돈이 궁해서 계속 이제 현금이 없어 신용으로 긁고 있습니다. 김승찬 씨도 뭐 요즘 돈은 좀 이제 다 써가지 않아요? 거기 모아둔 돈? 아직은 있는데 이제 등록금을 내면은 이제 한순간 많이 나갈 예정. 아 이제 끝나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없나요? 뭐 분할 납부라던가 학자금 대출이라던가. 아 그러게 그런 거 없나 캐나다는 진짜? 한국 장학재단 최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일단 모르겠고 일단 장학금이 조금 있긴 한데 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아 진짜요? 많진 않건 50만원, 100만원 뭐 이 정도 수준이고. 학비가 얼마 정도죠? 그러게 학비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1년에 네.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600만원? 그 중에 꼴랑 한 학기에 네. 50만원이라고요? 장학금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용돈이죠 진짜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아 일단 뭐 학비는 다 마련이 돼 있는 상태긴 한데 네. 이제 만약에 취업이 좀 늦어질 경우 그때의 문제니까 그때는 이제 다음 방학부터 좀 알바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알바요? 무슥 알바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려고요. 아, 지금 조명을 조정해봤는데 뭐 다 망했네. 지금 저희 네. 승현군이 이제 조명이 뭔가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꺼보고 켜봤는데 방금 약간 제 귀신의 전설의 고향 같이 나왔었어요. 예예 예. 그래도 뭐 뭐 일단은데. 네. 아, 여튼 그래서 코인 얘기를 마저 하죠. 지난번 코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번에 저희가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코인의 어떤 그 개발자적인 어떤 측면들 네. 코인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뭐 어느 사이트 그 김승찬 씨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그 사이트가 어디라고요? 아 코르세라라고요. C-O-U-R-S-E-R-A 코르세라 치면은 네. 네, 콜세라라고 치면은 이제 코딩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사이트 거기서 네.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치시면 바로 네, 강좌가 하나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코인 방송하는 이유가 저희 할 얘기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저번에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으로 세 자리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홍보도 없이 단순한 그니까요. 단순한 그 얘기만으로 그렇게 세 자리수 조회수를 찍은 적이 처음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물 들어올 때 노자자고 한번 코인 얘기 한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네.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원래 자본주의 사인 이런 겁니다. 그럼요. 호 캐피탈리즘. 예, 왓더 캐피탈리즘.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코인 얘기 뭘 할 수 있을지 좀 고민되긴 해요. 걱정되긴 하고. 아니에요. 뭐 지난번에 네, 사실상 우리 별로 대책 없이 그래서 서로 아는 거 그냥 썰만 풀었는데도 재밌었잖아요. 물론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썰 좀 풀어보고 네, 그것도 그렇지만 요 로그인을 해서 네, 그 지금 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코인 근황이 매우 저의 코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25만 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25만 원. 지금 이제 10만 원이 됐어요. 지금은 다행히 그래도 코인들이 다 뻘긋뻘긋한데 네. 내가 이렇게 9만 원까지 떨어진 걸 보고서 와, 씨발 망했다. 일단 저희, 지금 비트코인 네. 가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죠. 네. 좋죠. 당장 지금 당장 비트코인 가격이 네. 미국 시장, 네. 미국 CME 시장 기준으로는 이제 인덱스가 9,124달러. 9,124달러. 이고 비슷하네요. 네. 지금 한국 그리고? 제가 지금 로그인해 있는데 952만 3천 원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거래소가 비쌈인가요? 네, 비쌈이죠. 사실 그리고 또 네. 예. 저번 주 저희가 딱 코인 방송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 1,400만 원 정도 몇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됐어요. 그럼요. 저의 이더리움이 정말 너무나도 슬픕니다. 리플도 넣어놨어 나. 존버합시다. 존버하고 나발이고 내가 너무 다 떨어졌어. 근데 안 떨어진 코인이 없을 정도로. 네, 너무 슬픕니다. 아니 그래도 뭐 저는 13만 원이었었거든요. 네. 그 가장 안 좋을 때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 그렇게까지 뭐 마음이 아프지는 않은데 사실 확실히 그 정부 규제 발표 이후로 갑자기 네. 팍팍팍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네, 그것도 네. 있고 일단 지금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인데. 네. 그 이유가 테더 코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테더 코인은 뭐죠? 네, 전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거는 상품권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어요? 코인 상품권? 아 예. 그러니까 예 뉴스 그렇죠.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조선일보. 제가 그때 부분. 가상계좌 개설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상품권만 사서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처음에. 네 맞아요. 그 외국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막혀져 있는 것처럼 네. 외국에서는 많은 거래소들이 막혀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져. 그러니까 뭐 유로화라든지 달러로 직접 거래는 못하는 네, 그런 그렇죠. 거래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테더라는 이제 스타트업 업체가 있는데 홍콩에 네. 그 본사가 있어요. 네. 근데 얘네가 이제 자기네들이 달러를 받으면은 그걸 테더 코인으로 교환을 해주고 네. 그거를 뭐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서 1달러에 준하는 가치를 줘서 네. 이제 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대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테더가 네. 총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품권을 발행을 한 건 그렇죠. 네. 얘네 총 발행 지금 액수가 2조 4,700억 원어치를 발행을 했는데 많이 했네. 그러니까 회계법인 감사를 해보니까 네. 4,700억 원 자산이 4,700억 원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써먹은 거야? 예, 그러니까 2조 원어치를 자신들이 애들이 그 진짜 돈을 받지를 않았는데 가짜로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아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소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고 뻥을 쳐가지고 사고팔고 한 거긴 한 거네요. 그런 느낌. 그거가 그 한국에 있는 네. 그 DC 인사이드나 그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그 얘기가 엄청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어느 순간인가부터 코인 자체가 그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코인 거래소, 코인 거래소를 하면서 필요한 어떤 코인 충전을 위한 그 수수료 네. 개념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이게 거래소도 사실상 어떤 한정된 대형 대화로. 거래소가 하나 생기면 나머지 그쵸? 거래소가 살아남기 힘들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쵸. 이게 수수료가 너무 지멋대로고 막 자기 그 수수료 정책 자체가 고수수료도 사람들이 막 뛰어드니까 그게 뭐 우후죽순처럼 이런 뭐 이제 코인 거죠. 거래소들이 생겨났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반응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뚫으면서 그 사람이 적어도 양심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장사하는 애들 많았거든요. 네. 제가 네, 이거 그럼? 처음에 코인 방송 준비한다고 30만 원을 딱 가지고서 네. 두 가지 루트로 제가 이 코인을 구매를 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비트 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의점에서 파는 게 있어요. 네. 마치 문화 상품권 팔듯이.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상품권이 어떻게 현금 꽁쳐 먹기 가장 좋은 장사인가 봐.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 20만 원어치를 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빗썸이라는 이 코인 거래소에서 상품권을 또 팔았어요. 이게 그 네. 가상 계좌가 막히면서. 네. 그래서 그거를 샀는데 두 개가 수수료가 진짜 어마무시한 거야. 내가 짜증이 날 정도로. 네, 그때 엄청 비쌌었죠. 네, 그 비트카드라는 데는 정말 정말 속어로 진짜 네. 어머니 아버지 없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내가 진짜 네? 너무 화가 났던 게 네. 20만 원을 샀는데 7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떼가는 거야. 야, 그 진짜. 코인 그 지갑에서 지갑을 옮기는데 무시무시하네요. 응, 0.003 비트코인을 떼가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7만 원인 거야. 네, 그거 참 그것도 무서웠던 것 같은 게 수수료를 코인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아니, 그 뭐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 네. 그래서 2월 1일부터는 거래도 안 된다고 환불을 받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이야. 네. 와, 그래가지고 수수료가 35%예요, 수수료가. 35%가 아니라 그걸 정액으로 7만 원을 받아요. 정액으로. 그러니까 100만 원, 얼마를 하던가. 50만 원, 7만 원. 그건 모르지. 그건 더 받을 수도 있어 얘네들 내가 그쵸? 옮기려고 하면은.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빗썸 같은 경우에도 약 15% 가까이를 떼갔어요. 네. 그래서 10만 원을 충전했는데 8만 5천 원이 빗썸으로 들어왔고 그 20만 원은 14만 원 정도가 돼서 내가 들어오니까 결론적으로 내 통장에 딱 떨어진 건 24만 원 어치의 코인인 거야. 그래서 6만 원을 잃고 처음 시작을 했어. 네, 마이너스 6부터 시작한다는 거. 23만 원 정도. 네. 그래가지고 막 빡쳐가지고 말해서 시작했는데 25만 원까지 올랐어 처음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30만 원 만들면 되지 막. 이랬다가 지금 보시죠 여기 10만 캐시. 예. 10만 원 됐다고 10만 원. 망했어요. 지금도 들어가려면 그렇게 상품권을 사야 되나요? 지금은 상품권도 아마 막혔을 거예요. 그게 말이 많아가지고. 상품권도. 네, 이제 신규 유입은 다 막혀 있는 상태네요. 웬만한 건 이제 다 막혀 있어요. 상품권 몰이 있네, 생겼네. 아마 뭐 또 살 수 있나 봐요. 여기 빗썸에서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 최근에 근데 또 기재부에서 이제 이제 이런 코인 거래에 대해서 거래세 양도세 이런 거 재산세 이런 거 부과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지금 쫄딱 망한 상황에서는 과연 얼마나 또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그 상품권 몰이 그걸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사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상품권을 사는 대로 바뀌었네. 아, 이제 알아서 빼라. 뺄 때 이제 현금으로 안 빠지니까 이걸로 빼라. 이 뜻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아, 그렇군요. 역시 사람은 뭐 이렇게 다 닥치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고 하는 겁니다. 네. 아 그래도 최근에 좀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죠? 그 20대 대학생이 네. 대학생이 2천만 원으로 이제 코인을 시작했다가 2억까지 번 거예요. 근데 그게 최근에 폭락을 해가지고 원금까지 다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했답니다. 아 그런 뉴스가 또 있었군요. 네, 근데 또 한간에는 또 그 사람이 연대생이라는 소문도 있어가지고 아. 참 뭔가. 저희랑 친한 학교니까 뭔가 또 안타까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일 같지가 않고. 아니 뭐 그런 거는 근데 꼭 코인만의 어떤 문제라고 하긴 힘들죠. 네. 고수익을 보장하는 모든 투자들이 네. 그래 왔었고 그나마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지금 뭐 돈 들어갔다 빠지는 거 보고 뭐 사람들 돈 잃는 거 보면은 네. 문제는 많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적어도 일단은 책임 소재가 일단은 나에 있다라는 생각이 클 수밖에 없는 판이니까 코인이.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아니고. 사람이 많이 상심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일단은 시장 경제에 의한 내 투자 실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네. 보통의 그 스토리, 그 비슷한 스토리가 그전에도 계속 있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항상 그거였지. 그 말은 멱살로? 그치. 누가 들고 날랐을 경우에 막 제일 상심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들고 날랐다 개념보다는 나의 투자 실패 개념이 좀 있어서. 투기 실패. 투기 실패. 그래서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주식하면서 느낀 건데 주식을 해서 이익을 벌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익 번 만큼 딱 하고 이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더 하고 싶지. 그 이익 분까지 더해서 또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빠질 때는 정말 무섭게 빠지는 거예요. 요즘 안 그래도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거든요. 요즘 그 미국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증시 폭락하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 미치고 있는데 어우 진짜 20만 원 모으는데 한 달 걸렸었는데 10만 원 빠지는데 3일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 25만 원이 10만 원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 그럼요. 일주일 사이에 10만 원이 빠졌어요. 네, 오늘도 뭐 새로운 시청자가 한 명 들어오셨는데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마시 드래곤호스. 드래곤호스? 뭘까? 네. 연말? 여튼. 네. 혹시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엄청 잃었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저기 있잖아요. 여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서스가 여기. 25만 원이었다고 내 코인이 지금 네. 10만 원이야. 사실 그 다행히 제 주변에는 딱히 말이 없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안타까운 건지. 아, 그때 한 번. 제 회사 동기 한 명 네. 친했던 있어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지금은 안 다니시지만 네. 그분은 거의 그 2년 동안 번 재산을 다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언제 뺐느냐가 가장, 제일 중요한데. 가장 상투에 사서 계속 존버 하시는 중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참, 고점에서 물린 거예요? 최고점? 아니면은 그래 나랑 비슷하게 최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뭐 그쯤인 것 같아. 뭐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고점에 들어갔고. 네, 네. 네. 고점에. 그러니까 내가 25에서 지금 수익률로 따지자면 내가 반 토막도 못 얻고 3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지금. 3분의 1 토막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3분의 1 토막이고 그런 거 수수료 떼고 생각을 해보면 한 40%예요 네. 원금에. 네. 그분 그러면 이제 40% 반 토막 난 거야 진짜. 날라갔네요. 그러니까 리플에 참 많이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리플이요? 근데 리플이 한 2달러 얼마에 사셨다고 그랬는데. 2달러? 야 망했네. 지금 1달러도 안 돼. 토막이잖아 지금. 990원이야 990원. 그래도 한때 좋으셨었겠어요. 그래도 나름 한 4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3천 몇백 원까지 올라갔었어. 4천 원 넘었던 적도 있다고 들었던 건 같은데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때 뺐어야 했는데 사람 심리가 확실히 못 빼더라고요. 저도... 제 생각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상당히 불을 많이 지핀 것 같아요. 시장에 그 불이란 것은 유입하는 불 말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투자 심리를 엄청 자극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아래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다 자체의 어떤 방송 의도는 좀 더 정확하게 맞아요. 알고 공부를 하고 판단 투자를 하나 그러면 막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뭐, 그 방송 내용을 보니까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이 공부해서 돈 번 건 아닌 것 같거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쵸. 느낀 건데 일반 개미들은 그렇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야, 그 한계가 나는,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직장인의 입장으로서도 그렇지만 네. 공부하세요라는 말이 정말 나는 세상 역겨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그거 지도 모르면서 남이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물었을 때 몰라 공부해 임마 이런 느낌이에요. 그 알도 그 제작진도 뭘 알았겠어 그러면서 할 그러니까 가장 하기 좋은 핑계가 그건 거잖아. 네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공부를 좀 해. 이거잖아. 그 솔직히 말해서 그 뭐냐 그 제일 그 안 좋은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페미니즘으로 안 좋았던 친구들도 네. 처음에 들고 나왔던 논리 자체가 그거였어요. 미소진이 이런 거 니들이 아는 게 없잖아. 니들 공부 좀 해. 그래. 네. 남한테 하기 좋은 가장 좋은 뭐라 해야 되나 핑계야. 음식에 대해서 뭐 욕하고 싶어요. 그럼 짜다라고 하면 되듯이 짜고 느끼라고 하면 되듯이 뭔가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해. 그럼 네가 공부 좀 해라. 라고 해버리면 장땡인 거야. 네가 몰라서 그런데 거라고. 네. 난 그래서 그 공부 좀 하라는 말이 정말 세상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네. 상사가 잘 모르거나 뭐 이렇게 후배 직원이 방황하고 있으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공부하면 된다고. 공부 좀 하라고. 네가 공부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잘 알면 된다고. 웃기지만 지도 모르면서. 사실 그리고 코인에 있어서는 진짜 공부가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식 코인 이런 게 무슨 공부가 필요해. 야 차라리 블랙잭이 좀 더 확률적으로는 말이 돼. 그건 확률적으로만. 그럼요 그럼요. 네 우리 승천군 갑자기 머리가 커지고 있어요. 네 왜 갑자기 세로로 바꿨어요? 네. 예 지금 김승찬 씨가 화면을 세로로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어이구 죽었네. 네네네 아 됐습니다. 이제 다시 화면 조정을 하셨네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에요. 잠시 기다려 보시죠. 네 그럼 뭐 저희 둘이 얘기하죠. 네네네 그럼 되죠. 계속 신경 쓰이네 우리 승찬이.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예 공부 좀 하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찬 씨? 개인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 그쵸? 얘기는. 뭐 갑자기 이렇게 침울해졌어. 우리 좀 원래 하던 텐션대로 돌아가시죠. 코인 너무 떨어져서. 아니 뭐 주식도 너무 떨어져서. 잃은 건 난데 왜 다들 그래. 내 주식이 곧 떨어질 것 같아서. 네 지금 벌써부터 공부 좀 하시죠. 아 공부 좀 하시죠 김민철 씨. 아, 네. 아 그래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저만. 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목요일부터 신호가 왔었어요. 저번 주 목요일 새벽부터 이제 암암리에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다, 분위기 안 좋다라는 정보가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때 반절 뺐어요. 반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좀 손절을 하셨구만. 손절하더라도 익절한 것도 있었는데 손절하면서도 반절 뺐거든요. 반절 빼고 근데 한 목요일날 되니까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더라고요. 목요일 금요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나머지 반절 버텨봤는데 이제 월요일날 쫄딱 망했어? 월요일날 개폭락 예정이라서요, 지금. 아, 진짜요? 매우 무섭습니다, 지금. 월요일이 무섭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손절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 사실은 원래 제가 그러니까 한 그냥 전 얼마 안 돌렸으니까 한 150만 원 돌려가지고 20만 원 벌었다가 지금 20만 원에서 딱 반절 빼가지고 15만 원 현금화 시켰 아니 현 15만 원까지 돼 있다가 지금 나머지 또 깎이고 있어가지고 10만 원 내로는 이제 버텨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 빼가지고 그냥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여튼 뭐 돈 벌었으니까 그래도 좀 벌었으니까. 좀 벌었으니까 됐어? 괜찮아요? 용돈 벌었으니까. 용돈 벌었어요? 수익 실현 하셨나 보네, 그래도. 그죠. 저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10만 원은 벌것 같으니까요. 좀 희망적이다. 아니, 희망적이다. 그래도 한10% 수익은 낸것 같다. 그래도 확실히 그래도 정보가 좀 빠르면은 미리 대비를 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이제 일반 개미들이 진짜 공부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책만 본다 하더라도 책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고, 뭔가 세계 증시나 너무 변하는 게 너무 많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좀 비트코인 잘 모르겠어요. 코인은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 요즘에 그러니까 들어서. 야, 내가 봤을 때는 이 경제학하고 주식을 마치 경제학을 공부하면 주식을 잘한다 혹은 뭐 투자를 잘한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접근하면서 사람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고 주식 뭐 차트 보는 법 공부하라 그러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주식 차트 보는 거 진짜 뭣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 공부라는 말이 난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공부라기보다는 거의 어떻게 보면 그냥 심리싸움이에요. 응, 찍어라 하잖아, 찍어라. 여기 이쯤에서 슬슬 올라올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답은. 그럼. 그냥 도박이랑 뭐가 다른가 생각 들기도 해요, 사실은 그쯤에서 봐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공부 같은 투자법이 나오면 그거에 엄청 열광을 해. 우리 특히나 한국 사람들 보면. 맞아요. 막 추세선이 어쩌고 5일선, 20일선 나오면서 막 오, 이러던데. 그런 거 하지, 뭐 가치 투자니 뭐 이런 거 하지. 그런 거 보면 뭐. 사실 막상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코인 뭐 보면 다 똑같거든요. 가지야! 가지야! 이거거든요. 내가 보기 가지야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안타까운데 코인 진짜 예측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튼 그러면 김승찬 씨가 알고 있는 그 뭐라 해야 되냐 코인 투자에 요즘 뭐 가장 필요한 어떤 개념 혹은 뭐 이렇게 공부해야 될거뭐 이런 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사실 투자라고 하긴 힘든 것 같아요, 이 판이. 왜냐면은 예를 들어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자영업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권리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뭐 식당에 들어갈 때 권리금을 주고 예를 들어 1억을 주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향후 1년간 혹은 2년간 동안 최소한 뭐 1억은 벌수 일정 수입으로 벌수 있다는 어떤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내는 거잖아. 그 돈을 내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식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주식을 보유를 했을 때 배당, 원래는 개념상 배당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이 좀 없죠.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몇 년, 1년인가 2년 혹은 뭐 퍼가 뭐 900, 그러면은 뭐 9년이나 10년 후에는 내가 투자한 금액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 블록체인 지금 나오는 암호화폐들은 사실 그런 수익성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보기엔 사실 좀 어렵고, 그렇죠. 일정 수입량에서 투기, 예를 들어, 우리 경마장에 가서 돈 재미삼아 하듯이,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코인 거래소하고 외국의 코인 거래소하고 어떤 한 코인의 상승과 하락폭이 달라요. 쉽게 말해서 이게 그 기존의 주식시장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이제 가격 결정을 할때 어떤 전체적인 그 통화량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을 했었다 치면 이것도 마치 통화량으로 계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맘대로 조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맘대로? 떡장수 맘대로 그냥 해버리는 퍼센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약간 이 시장이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을 모방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 사기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고 그게 진짜로 터진 게 요번에 그거잖아요. 미국 쪽에 코인 거래소 중에 그러니까 상품권 거래소가 하나 이제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김승찬 씨가 약간 잘 아시죠? 말한 게 테더에 네.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김승찬 아, 씨가. 그 다시 설명할까요? 아까 설명한 거긴 한데 다시 할까요? 네, 한번더 하시죠. 재방송이에요. 네, 지금 가장 제가 좀 내용을 자세하게 본 거는 조선일보 2월 3일자에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 뉴스 제목은 19억 달러 코인 상품권, 작년 말 마구 발행 후 비트코인 가격 폭등. 이런 그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좀 자세하게 내용을 아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빗썸이라든지, 그런, 아까 말씀, 뭐, 쿠비트 비트는 국가,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 우리 새로 신규 일자를 막 신규 투자자를 막기 위해서 돈이 안 들어가니까 빗썸 같은 데에서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돈 그러니까 어떤 다른 루트를 만들어 준 거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수 있도록. 그렇죠. 마찬가지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많은 거래소들이 직접 뭐 예를 들어 뭐 회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직접 돈을 안 받고 있다고 해요. 직접 돈을 안 받고 코인의 형태로만 돌려서. 투자금을 자기 그 계좌에 넣을 수 있게, 자기 아이디 어카운트에 넣을 수 있게 해놓은 상태래요.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돈을 주고 코인을 하나 사야 되는데,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준 데가 홍콩에 본사를 둔 테더 업체였던 거죠. 테더 발행사였던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얘네가 내세운 거는, 너희가 1달러를 주면은, 1테더 코인을 주겠다. 그럼 이 1테더 코인은 1달러랑 딱 가치가 등가 교환, 뭐 금처럼 딱 등가 교환되어 있는 거고, 이 1테더를 이제 코인으로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거래소로 이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자기 계좌로. 그래서 그 계좌를 옮긴 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살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테더 발행사 어쨌든 가치를 창출한 거죠. 그 사람들이 다른 그 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살수 있도록 어떤 플랫폼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얘네 테더 발행사가 주장을 한 대로 1달러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1 테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1달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 천 테더 코인을 발행을 했다. 그럼 최소한 뭐900달러 혹은 뭐 950달러라든지 어떤 자산이 있어야 있어야죠. 될거 아니에요. 자기네 있어야 돼. 그 뭐냐 장그 자기 뭐 은행 통장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발행한 코인이 2조 4,700억 원어치를 발행했다는 거죠. 가족이 23억 자산에 테더 코인. 근데 막상 회계법인 감사에서 은행 잔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얘네가 발행한 2조 4,70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4,700억 원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거의 5분의 1, 그쵸. 5배 20% 정도가 정도밖에 이제 돈이 없다는 거죠. 차이가 났네요. 그 얘기는 어떤 의심을 할수 있게 되냐면 얘네들이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코인을 발행을 해서 얘네가 비트코인을 시세를 조작한 게 아니냐. 가짜 돈, 가짜, 그러니까 뭐랬죠? 그 가짜 화폐를 코인에 복사하는 거 뭐라 그러죠? 위조 지폐처럼? 복제, 아, 위조 지폐 같은 거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좀 그것 때문에 좀전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의심 부분이 되게 뭐라 해야 되냐? 되게 좋은 의심을 해줬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생각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코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걔네가 그거야. 그러니까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상품권이 왜 발행이 되냐면요. 현금을 일단은 내가 가지고 싶어요. 보유하고 싶어요. 근데 그 현금을 보유하기가 힘든데, 그거를 이제 순수 현금을 너한테 이렇게 민철이한테, 야, 나 현금 필요하니까 좀 줘봐. 이러면 얘가 뭐왜 주겠어요? 쳐주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유통사가 이렇게 있는데, 너가 언제든 쓸수 있는 내가 상품권을 줄게. 10만 원어치를 줄 테니까 10만 원 현금 좀 줘볼래? 그러면 뭐 나중에 내가 사면 되니까. 일종의 어음 같은 거네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금을 조달을 하고, 그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얘네들이 뭐 돌리는 거지. 현금이 필요할 때 써요. 쓰는데 이제 나중에 상품권이 자기한테 돌아왔을 때 그걸 현금으로 내주거나 상품으로 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량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 현금을. 어딘지 돌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인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발행을 했으면 적어도 8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현금을 가지고 있고 200만 원 내가 뭐 필요한데 썼다고 칩시다. 네. 혹은 뭐 이렇게 지금 뭐 어떤 채무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네. 그렇게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화폐들조차도 그게 이제 기축통화로 달러를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금을 가지고 있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 현금이라는 하나의 뭐가 됐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그거를 진짜의 가치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 액수가 지금 터무니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내 5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나는 좋게 본 거지. 쉽게 말해서 얘네가 그러면 코인을 샀는데 샀다고 얘기를 안 하고 지들 멋대로 투자할 거다. 이건데 그 현금을 그냥 먹은 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냥 먹은 걸 수도 있어요. 2조를 먹은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어디 딴 데 유용을 해버린 걸 수도 있다고. 그러고서 어느 날 튈라고. 네, 아직 뭐 결론은 안 나온 상태죠. 예, 아직은. 그럼 아니면 적어도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 이제 회계 어떤 통장 잔액으로 안 잡히는 어떤 다른 코인에 투자를 해놨다든가 어떤 네. 다른 가치에 어떤 다른 동산이나 어떤 부동산에 넣어놨거나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네. 뭐가 됐든 얘네가 현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적었다. 근데 나라면 그 투자하는 데에서 분명히 내가 봤을 땐 다른 걸로 뭔가 해놨을 거야. 뭐 아니 누르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분봉으로 보고 싶어가지고요. 아, 예, 차트 분석을 하려 하지 마세요. 아니, 차트는 좀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 보기야. 계속 얘가 네.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얘가 계속 꾸물꾸물거리고 있더라고요. 네,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띄워놨거든요 화면에. 네. 혹시 한 시간 말고 한 3분 5분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 안 될 겁니다. 이거 되게 10분마다 한 번씩일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아, 업비트랑 다르구나. 네네. 여튼 뭐 아, 그런 코인 아, 지금 상황. 아까 한 걸 네. 마무리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네. 그 의혹이 좀 증폭된 좀 근거가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그 가상화폐를 발행한 주체였던 그 테더 코인 네. 그 스타트업 업체랑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 네. 그러니까 나중에 테더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CEO가 네.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었다는 거. 같은 사람 작전은 양기가 난다. 네덜란드 출신인 뭐 반데르 델레드라는 사람인데 그 네. 사람이 두 개를 같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서로 그걸 이용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약간 코인판에 무섭네요 지금. 코인판의 향기가 그렇게 됐네요. 이제 그 돈이 몰렸고 사람이 몰렸고 이제 사기꾼이 몰리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 왔는데. 국가적 사기 느낌인데? 아니 국가적 네, 사기가 네. 아니라 보통 이렇게 돈과 사람이 몰린 데서는 큰 판들이 오고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뭐 큰 탐욕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이게 거래소가 이렇게 전 세계를 이제 농락시킨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거의 진짜 사태라고 불릴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는 나중에. 농락까지는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수수료로 존나게 벌었을 거야, 돈은. 어차피 거래소들은 야, 14%를 떼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내 스스로는 그 7만 원 받아갔던 논팽이들 때문에 14% 떼가는 놈들이 합리적으로 보였다니까? 네. 아우 진짜 너무 많이 떼가요. 그래서 거래소는 확실히 뭐 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항상 돈 번다는 게 참 맞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여튼 요번에 그 코인이 뭐가 됐든 이제 한번 크게 하락을 했고 네.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그만큼의 이제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옛날만큼의 화력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슬슬 뭐라 해야 되냐. 옛날 같은 대박은 힘들고 뭐 한 하루에 5% 10%의 수익을 바라보고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루 5% 10%면 정말 많은 편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하루에 20%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여튼 뭐 일단은 뭐 1차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이제 중간 꼭지인 직장동을 한번 해보죠. 요 직장동도 코인에 걸맞은 네.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네. 한번 이제 박수로 마무리하면서 직장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직장동 오늘의 이야기도 네. 이제 코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야. 아마 그리고 내 생각에는 요즘 네. 옛날부터 솔직히 말해서 이런 투자 어떤 뭐 재물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많아요, 직장에. 네. 그래서 꼭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일을 안 해도 되는 실무자의 레벨에서 벗어난 아저씨들이 맨날 그 집에 그 출근하자마자 일은 안 하고 이제 하는 짓거리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걸 이제 코인판에 맞게 요즘 아마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다. 네. 저의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음흠. 해서 준비를 해봤고, 네. 뭐 오프닝 음악은 내가 따로 깔 테니까 김승찬 씨께서 네. 이제 우리의 동화를 찾아서 해주시지. 오늘의 직장동.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이거 그 스크립트가 영상에 보이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아요. 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 오늘의 직장도. 이제 좀 텐션 좀 놀려. 그래. 해주세요. 오늘의 뭐 가지고 해. 이제 11시 11시 정도인 건 나도 알겠는데. 아, 여기에 이런 데 소질이 없어 가지고. 괜찮아. 오늘의 직장동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요. 한번 진지 먹는 네. 이정재가 빙의한 것처럼. 응. 내가 어떻게 직장동이 될 상인가? 이보시오 관상가 양반. 관상가 양반. 오늘이 직장동을 할 날이오. 이런 네. 느낌 한번. 관상 한번 봐주시오. 동화 한번 봐주시오. 좋네 좋네. 고고고고. 아무렇게 해봐요. 저는 성우는 못하겠네. 아닙니다. 자. 오늘의 직장동. 오늘의 이야기는 흥부와 놀부. 옛날 옛적 대기업에 흥부 과장과 놀부 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둘은 입사 동기였지만 라인을 잘 탄 놀부 부장은 부장으로 일찍이 승진하여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놀부 부장은 재테크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주식과 부동산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일은 안 하고 놀부 부장은 매일 아침 경제지를 읽으며 주식 앱을 만지작거렸고 점심시간이면 근처에 땅을 보러 돌아다니기 바빴답니다. 한편 흥부과장은 우직하게 정직하기만 해서 돈을 버는 족족 12명의 자녀들에게 쓰기 바빴고 하루하루 빠듯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그런 거 안 하세요? 아, 애들이 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없나요?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애드립 하고, 애드립을 원했던 거예요? 네네네, 뭐. 아, 네네네. 아, 치고 들어올 줄 알고 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죠. 죄송합니다. 너무 넋놓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좀 빡쳐가지고.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 네네, 그렇군요. 딱히 보는데 칠 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다시 봐요. 아, 좀, 그러면 우리. 잘라, 이거. 아, 합의를 하고 한번 해보죠. 아, 이거 애드립을 할 수 있어요? 뭐 해볼게요. 뭐든. 아, 예, 예, 예. 잘라서 다시 합시다, 우리. 다시 김승찬 씨부터 그럼. 싹둑, 싹둑. 오늘의 직장동. 오늘의 이야기는 흥부와 놀부. 옛날 옛적 대기업에 흥부 과장과 놀부 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둘은 입사 동기였지만 라인을 잘 탄 놀부 부장은 부장으로 일찍이 승진하여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놀부 부장은 재테크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주식과 부동산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일은 안 하고 놀부 부장은 매일 아침 경제지를 읽으며 주식 앱을 만지작거렸고 이거 이거 오늘은 이게 좋구만. 점심시간이면 근처에 땅을 보러 돌아다니기 바빴답니다. 아, 이 땅이 풍수지리적으로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 흥부 과장은 우직하게 정직하기만 해서 돈을 버는 족족 12명의 자녀들에게 쓰기 바빴고 아빠 아빠 돈 주세요. 하루하루 빠듯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부 과장은 새롭게 전배되어 조직 적응을 힘들어하는 제비 대리를 만났고 친절한 흥부 과장은 제비 대리를 열심히 가르쳐 훌륭한 에이스 대리로 성장하게 해주었답니다. 이봐 대리 힘들지? 이거 먹으면서 힘내자. 왜 너무너무 멋져 흥부 과장님. 아이, 뭐 이 정도야 뭐. 요즘은 어떻게 지내? 취미생활은 좀 하나? 요즘 코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인? 그게 뭐야? 잘 모르겠는데. 요즘 너무너무 핫한 게 있답니다. 박씨 코인이라고 지금 한 개당 10만원인데 아마 1000만원 이상 될 거라 저는 생각해요. 어? 박씨 코인?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왜 과장님 야금비를 조금만 투자해보세요. 제가 3개 드릴게요 그냥. 이 3개? 응. 이거 가지고 뭐하지? 그래 그럼 뭐 소박하게 한번 100만원만 넣어볼까? 제비 대리의 추천으로 코인을 하게 된 흥부 대리는 너무나도 바쁜 일상에 1년가량 의돈치 않게 존나 버티는 투자를 했고 존버! 존버! 1년 뒤 코인 뉴스를 접한 흥부 과장은 3000%의 수익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었답니다. 와우! Unbelievable! 슬근슬근 대박 코인을 그럼, 캐보는 대박 자 슬근슬근 이쯤에서 박씨를 현금에 시켜볼 것 같나 썰어볼 것 같나. 이 소식을 들은 놀 부부장은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을 전부 팔고 코인판에 뛰어들었답니다. 아이고 코인이 문제다. 그 부동산과 주식을 다 팔아 코인에 들어가야 한다. 코인이 먼저다. 하지만 정부의 제재와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코인은 떡락을 하고 말았고 어, 떡락! 일도 안 하고 코인만 하던 놀부는 쪽박을 차고 이혼을 당했으며 끝끝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 아, 너무 슬픈 이야기였어요. 아, 네. 아, 그 김민철 씨의 미묘하게 슬픈 텐션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네. 나의 주식이 너무나도 지금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인가 봐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놀부 형.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았어요. 놀부 형. 힘내요, 놀부 형. 아, 흥부 형 부럽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다. 야, 제비 대리도 돈 좀 벌었을라나. 그렇겠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네, 그렇죠. 아, 이게 사실은 저희가 원래 직장동은 직장인의 어떤 부조리를 보고 고발한다 하잖아요. 네. 물론 코인 이야기 때문에 조금 정신이 팔리기는 했지만 네. 저희가 고발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고발하고 싶었던 건 네. 회사에 꼭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꾸 투자, 재테크만 하는 아저씨들이 꼭 있어요. 맞아요. 김승찬 씨도 얼추 알죠? 얼추 이런 경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적이 있죠? 한때는. 아, 저 스스로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여태까지는 다 공감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 팀장이 좀 너무 약간 많이 갈구기도 했지만 FM이라서 이렇게 막 신문 보고 뭐 그런 과정은 없었어요. 그렇군요. 워낙 윗사람,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나이든 과장도 갈구는 타입이셔가지고. 야, 그래도 20, 30대 중에서도 요거를 이제 뭐 재테크는 4, 50대라고 치면 20, 30대는 게임하거든. 핸드폰 게임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아, 그런 분은 있었어요. 대리 중에 한 분이었는데 네? 담배를 엄청 피시는 분이어서 담배를 피러 갈 때마다 그 핸드폰으로 주식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단타를 엄청 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은 있었죠. 네. 하긴 뭐 담배 시간을 사람이, 이용해서 주식을 하는 우리 사람이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안 보이는 데서 하러 간 것만. 그렇죠. 뭐 회사에 저는 항상 있어요. 예. 근데 좀 안타까운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퇴사 네.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그냥 남은 시간 이렇게 때우시는 분 이런 분도 있었고. 그렇지. 그 대부분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네. 어느 순간 뭔가 좀 상처를 받았거나 힘들어서 이렇게 된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서. 예를 들면은 내가 열심히 뭘 했어. 네. 근데 저 윗대가리가 누가 이렇게 전배를 다른 부서에서 왔는데 자기 아래 사람들 다 끌고 와서 내가 하던 프로젝트를 뺏어 갔어.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장 7년차, 8년차, 10년차 막 이래가지고 네. 이번에 승진 못하면 끝이었는데 이제 나는 다 뺏기고 이제 골방에 쫓겨났어. 아. 그러면 이제 아저씨들, 아, 그러니까 네. 아저씨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보고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아 진짜로? 헉, 안타깝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로요? 왜 그러지? 회사가 진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니면 애시당초 관리직이 필요 없는 업무, 뭐 지원, 인사 이런 데는 관리직이 그게 딱 필요가 없거든요. 실무만 하면 되는 데라서. 네. 그럼 이제 관리직 아저씨들이 출근해서 하는 거라고 이런 거 하다가 집에 가는 거야. 진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회의 자료 같은 거 좀 만들고. 사실 일은 뭐 이제 아래 대리급이 다 해주니까. 네. 이제 과장 정도쯤 되면 이제 이런 걸 안 한대요. 전화나 좀 받고. 그럼 이제 그 아저씨들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런 거 하다가 존버하시나? 존버하시는 거지. 그냥 회사에서 존버하는 거예요? 회사 자체를? 회사 존버하는 거지. 회사 자체를? 안타깝네. 그래도 일방적으로 쫓아내진 않으니까 회사 자체에서. 그쵸. 그리고 사실상 네. 그런 데라면 그 또 이제 아저씨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똘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네. 어느 순간에 내가 필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딱 치고 나가세요 또. 아 그래요? 하다가 그만두고. 근데 이제 그게 실무자들처럼 하루 8시간, 9시간씩 빡세게 빡빡빡빡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3시에 회의야? 그럼 뭐 한 1시 정도부터 PPT 한 몇 개 짜집게 해놓은 다음에 아이고 다 됐네 하고 이제 놀다가 한 3시쯤 네. 들어가서 이제 네. 2시간 회의 막 하고 입 털고 나와서 이제 아유 이제 가자 해서 가고 하는 거지 뭐. 문제만 안 생기면. 어떻게 보면 참 편한 것도 편한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좋은 거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꿀 보직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상황 안에 있으면 얼마나 따스하고 좋겠어. 옆에서 보기가 짜증 날 뿐이지 뭐. 그죠. 저 분은 맨날 놀고만 있나. 미철 씨네 고용주님도 좀 그렇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저희 고용주님은 뭐 약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문제가 생기면은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아요. 굳이 책임까지도 안 진다? 네, 굳이 책임까지 질 일도 없고 진짜 약국장님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면은 진짜로 뭔가 보건소에 크게 신고가 들어가서 약국을 문을 닫게 생겼다. 약국을 강제 휴업당하게 생겼다. 이 정도가 아니고서야. 그치. 그냥 제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거의 그치, 대부분. 뭐, 결국은 약판 놈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약국 자체 예를 들어 네. 약을 제조를 잘못 조제를 잘못해준다 네. 그러면은 민철 씨 책임. 아 뭐 약국장님 안 계시면 제 책임인 거죠. 조제한 사람 책임이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약국에 있는 거는 그냥 약사 단순히 약사 책임이라 보시면 돼요. 약국에서 일하는 게 약사뿐만이 아니라 그 도와주는 테크니션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진짜 책임이 일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약은 결국 약사가 만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그냥 진짜 종종 그 생각도 해요. 약국장님 계시긴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아, 모든 책임을 내가 지라도 내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게 이제 약국의 환경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종종 해요. 아 슬프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제 우리 약국장님도 그냥 문만 열 최근에 뭐 문 열고 문 닫고 중간에 뭐 돈은 받아가잖아. 야 버는 돈은 다 먹으면서. 그게 참 부조리한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가진 놈들의 세상입니다. 어떡하죠 김승찬 씨. 응, 아, 난 오늘 그러면 내려가는 길에 로또나 사야겠다. 나도 사야겠다. 그래서 요즘, 아, 근데 제가 확실히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로또에게 나와서 한 건데, 저도 예전에는 막 로또도 열심히 사고, 연금복권도 열심히 샀었는데, 최근에 제가 월급을 벌어서 그런지 막 이렇게 주식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옆에서 그,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이제 또 걔도 이제 젊은데 걔도 갑자기 요즘 들어 이제 연금복권을 사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연금복권 사냐고 살짝 물어봤는데 돈이 없어서 연금복권 산다. 그래가지고 아 요즘 주식에 이런 좋다더라고 얘기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쵸. 있죠. 그 직원이면은 월급 많이 안 받으니까 또 그쵸. 약국에서 그래가지고 문득 옛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한창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돈 없을 때 열심히 복권 사 모은 게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뭐라도 한번 지어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또 그냥 복권 사야 되나 생각이 요즘 또 그래서 들어요. 자 그러면 뭐 일단은 결론은 그러면 네. 코인을 합시다. 코인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코인도 이제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계속 노동력 착취를 당한다고 내가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이래서 내가 어떻게 돈을 모으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렇죠 뭐. 네 주식도 이제 또 이제 판이 또 슬슬 안 좋을 때라서 빼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또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코인도 없고 주식도 없어. 부동산? 부동산 오르는데 내가 진짜 그럼 내가 못 사. 20만 원이 언제 100만 원이 될까?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그게 또 이야기가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강남이었나요? 또 땅값 엄청 올랐다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 있는 사람만 더 버는 그런 세상이 됐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한때 그 코인이 진짜 사다리 중 하나였다라는 얘기가 진짜 참 와닿았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사다리도 이제는 지옥 가는 이제, 지옥 가는 사다리가 됐네요. 이제 다 이제 저물고 있죠. 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요. 코인을 통해서 올라간 거는 널 떨어뜨리기 합니다. 이런 느낌이었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추진력을. 네. 아 그래서 뭔가 또다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올까. 걱정. 걱정과 참 네. 불안함. 코인을 좀 더 빨리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때는 내가 그냥 현금화를 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나도 막 2천만 했다가 막 원금까지 잃고 막 이렇게 됐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잘 했을까라는 의심이 되긴 하죠. 그렇죠. 네. 아 진짜로 근데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요즘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특히나 그래서 아까 코인이나 주식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요? 설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설날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설날에 들어가는 비용들, 용돈 주거나 이것저것 사거나 명절에 드는 비용들 또는 이제 또 3월에 들어오니까 등록금 이런 걸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빼면 돈이 날라이 날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쉽지 않지, 쉽지 않지. 근데 아재들이 진짜 약간 엄청 우울하더라고요. 그 토론방 같은 거 보면은 아 토론방도 들어가 있었어요? 아, 저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것저것 하는데 막 아재들이 어떡하냐고 이제 씨,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다 코인에 들어가 있다고 이러고 아니면은 막 아 이거 명절날 해야 되는데 주식 어떻게 되냐고 지금 폭락해가지고 못 판다고 옛날에는 뭐 몇 주 사면 몇 주 팔면 될 거를 더 많이 팔아야 된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뭐지 투자 중에 요즘 핫한 거는 그 S전자 핫하잖아요 요즘 개폭락했죠. 폭락했어요? 요즘 50분에 그러니까 하는 것 때문에 S전자가 애플 때문에 네 S전자가 그 한때 저번 주 한 주중에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갑자기 한 10%가 오른 적이 있어요 하루 만에 근데 그 10%가 하루 당일 만에 다시 떨었어요 그냥 0.몇%까지 그 10%는 아마 그 1대 50 주식 분할하는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랬나요? 그게 이제 한 주가 비싸잖아 걔네가 네. 그래서 뭐 나는 주식 한 주도 못 사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분할해서. 정도 알고 있으니까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 한 주가 한 5만 원 정도 되게끔 조정을 했어 얘네가 근데 이제 그거 이후에 뭐 애플 때문에 떨어진 게 있나요? 김순찬 씨? 네, 그 아이폰 판매량 부진 때문에 삼성전자 급락, 외국인 매도세 뭐 이게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사실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저번 거의 수요일 이후부터 계속 쭉 이어진 건데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주식들. 지금 거의 전반적으로 다 팔고 있는데 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이렇게 좀 기대감들이 올랐던 거 특히 삼전이나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비중이 높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삼전은 거의 약간 저평가 되었다라고 싶을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0선도 뚫린 거 아니요 230? 230 중반 238만 5천 네. 238인데 이제 문제가 다음 주까지도 아마 떨어질 그럴 이제 느낌으로 보이고 근데 내가 봤을 땐 삼성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 좀 아시는 분들은 좀 각을 재고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그 50대 1 분할되는 그 순간 아마 터질 걸. 그래서 이거가 이제 확실히 지금 선도 이제 조금 저평가라서 분명히 이건 오를 건데 외국인들이 어디까지 뺄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전자도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 저의 이제 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네. 저희 서승한의 그 코인 분석. 네. 지금 제가 넣어놓고 있는 거는 리플, 이오스, 네. 그리고 이더리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네. 이더리움하고 리플은 퍼센트로는 꽤나 올렸는데 아직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네. 이더리움은 한 120 정도까지는 포텐셜이 있어 보이고 리플은 2,000원까지도 나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1,800원, 900원. 이오스도 15,000원 정도까지는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존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더 존버하는 걸로. 예, 예. 이제 말이 일주일이지 일주일 뒤에는 저희 이제 서승환 군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유부남이 되죠. 그죠. 이제 그러면 신혼여행 갔다 오면 한 거의 2-3주 존버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김민철 씨가 그 네. 네, 일요일이 결혼식이니까 네. 그 김승찬 씨 볼 수 있게 이거 트위치 방송 해 줘야 돼요. 네? 뭐라고요? 트위치 방송. 아, 지금 우리 지금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결혼 방송 하는 거예요? 결혼 아니니? 결혼 방송이에요 다음 주. 네. 그러면은 나 막 주례 하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네 지금 죄송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부만 잘 안 찍히게 대충 뒷모습만 나오게 찍어주시고. 네. 아 뭔가 무서운데요? 한창 지금 주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주례 중입니다. 주례 없어 우리. 아 그렇죠. 네. 네 지금 신랑 입장하고 있고요. 막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어때요? 내 친구라고. 아 우리 방송인 김민철 씨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막 다 이게 신랑이 시사하는 거. 사회 있나요? 사회? 사회는 있죠. 예. 네. 사회 누가 보나요? 그 여자친구의 친구 부부가 보일 것 같아요. 아 그 저번에 말씀하셨다는. 부부가 같이. 그러네 우리 승찬이도 일단은 결혼하는 거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중계를 좀 해주세요. 알려줘요. 하는 법이요? 네. 네네, 알려줄게요. 내가 그 페이스북 그 링크 보내주고 그 아이디 로그인 하면은 딱 나와요, 다. 네, 미치겠네요. 세상 초유의 결혼식 방송. 일반인 결혼식 방송. 네, 좋습니다. 사람이 나의 인생을 업로드 하는 거야, 시골태. 네. 거기서 뭐 라이프라고. 네, 우리 전 대감님 만나가지고 같이 찍을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전 대감님이랑 같이 하고. 마치 그 빙어, 빙어 낚시 이런 거 하듯이 네. 서승한 결혼식 방송도 하는 거예요. 네. 뭐 필요연도 한번 평가해 줄게요. 아 여기가 맛있네 이러면서 막. 아 거기 두 군데 있으니까 잘 골라서 가세요. 아 두 군데 있어요? 중식이랑 양식이 있어요. 아하. 아 네 극혐이다. 극혐이다 진짜. 아 남결혼식을 방송하다니. 뭐 여튼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예고는 존버를 하는 유부남 서승한 네 결혼 방송으로. 네. 네. 일단은 존버는 거의 한 2, 3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하고 다다음 주에는 제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 오니까 네, 신혼여행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하와이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하와이 가고 싶다. 그 뭐 경보할 한 번 그 잘못 미사일 경보 와가지고 네, 그렇다면서요. 하던데 한번 뭐 그걸로 해서 한번 다음 주에는 썰을 풀어보고 네. 오늘 방송은 뭐 요쯤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네. 뭐 김승찬 씨도 이제 빨리 주무셔야 될 것 같아. 네. 네. 네. 자, 그러면 미리 이제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그 코인들에도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네. 우리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 아멘, 코멘. 코멘. 코멘. 네 그러면 네 해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드렉 12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